네, 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바로 교육 상담을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패트릭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까지 그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어떻게 예. 공부해야 되냐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영어 교육도 그 왜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그러면 해외 유학에 나서기 전에 어떠한 점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떤 걸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우선은 이제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만약 그 나라를 선택했다면 네.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일단 나라가 결정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영어를 이제 연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나라 선정을 할 때 네. 어떤 점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우선은 뭐 나라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역시 가장 뭐 생활비라든지 또는 학교의 학비라든지 또 학교의 충실도 그다음에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안전도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했을 때 미래와의 연계 가능성 또는 몇몇 나라에서 지금 당근 채찍처럼 이렇게 던져주는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딸 수 있는지 하는 뭐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그 유학을 결정하실 때 부모님들이 결정하게 되는 요인 중에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라를 선택할 때요.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자 그렇죠. 학생만 보내는 경우도 예.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게 좀 더 집중을 그 신경을 쓸까요? 나라마다 틀린데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숙사 있는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같이 가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제 부모들이 같이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는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초등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에 요 세 나라는 부모님들이 꼭 같이 가야 하는 그 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어린 학생이 학생만 그 외국에 유학을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그 어려움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나라들이 특별히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그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숙사에 아이를 집어넣고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비를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도들을 그 나라들은 선호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은 힘들겠지만 이제 같이 오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어떤 학생이 그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왔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입학 면담을 하고서는 저희들이 아이의 그 성적이라든지 인지도를 보고 예 입학을 허가합니다 했는데 그 부모님께서 일단 입학이 허가된 후에 저에게 이 아이를 홈스테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홈스테이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저희가 준비해 놨던 그 홈스테이 리스트에서 아주 좋은 집 하나를 물색을 해서 아이를 홈스테이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 아이가 다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유학생과는 달리 한 이제 불과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의 그 모든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돼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네. 또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아주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그 아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라든가 그렇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유학을 오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홈스테이에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첫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이들의 몸이 10kg 정도 불어나는 거를 스트레스 쉽게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턱대고 막 먹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보면 모닝티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막 먹어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충족되지 못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역반응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첫 방학, 겨울방학을 맞아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돌아가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물론 뭐 그 나라 음식이 맛있어 엄마 또는 예, 뭐 사실을 말하진 않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오시면 저희는 이제 그때 사실을 말씀을 드리죠.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또 어린 나이에 물론 고등학생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부모님께서 보시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쫓아오시는 분도 계셔요.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나라 선정할 때 그 학교에 대한 뭐 내용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걸 알려면 결국 박람회라든가 그런 걸로만 그렇죠. 알 수 있나요? 박람회에 오시면 이제 물론 각 학교마다 손님 호객 행위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그 남대문 시장에서의 그 무슨 물건 팔듯이 물건 팔듯이 자기 학교를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현지인들이 주로 나서고 그다음에 현지 에이전트들을 이제 고용을 하죠. 그래서 한국 그 현지 사시는 한국 그 예, 뭐 통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여러 개 학교들이 함께 나와서 그 통합 부스를 만들어 놓고 네. 그분이 일곱 여덟 개 학교를 전부 대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현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보신 한국 부모님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시면서 부스에 잘 안 들어오셔요. 아 외국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한 심리. 예. 힘들기는 하지만 뭐 저희 학교가 리디아 고라는 그 골프 선수가 졸업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디아 고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이제 호객 행위를 하면 또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또 제가 한글로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서를 앞에 간단하게 집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씩 비치를 해놓고 나눠드리다 보면 3일 동안 뭐 하루에 한 50분 정도는 결국 이제 면담을 하시고요. 재미난 건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네, 저한테 오셔서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현지 공립학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면 한 2, 3년 뒤에는 그분들이 현지에 도착하셔서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시죠. 지금 저희는 그때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지금 현지 어떤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예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해서 이제 저에게 전화 연락도 하시는데 저는 뭐 기쁘게 그분들에게 네. 도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학교들의 그 고등학교까지의 그 교육과 뉴질랜드의 교육을 비교해 보면 특히 미국이나 영국은 공립학교의 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각 스테이트에서 그 교육부가 따로 있어서 그 스테이트가 학교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정이 부족한 스테이트들은 정말 그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미국이나 영국 학교니까 이 학교는 그렇죠. 무척 네. 선진국이고 좋을 것이다 해서 가보신 뒤에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여기를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외국의 학교들을 생각하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의 사진들. 그러니까 워낙에 되게 좋아 보이고 뭐 거의 막 대학교처럼 생겼고 막 그런 데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착각이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들은 아주 오랜 전통의 그런 학교들이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 뭐 심지어는 그 시스터 액트 2에 나오는 그 뉴욕에 있는 그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톨릭 학교고 수녀님들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도 그 영화에 나오는 학교 교실이라든지 뭐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네. 너무 열악하고 아 그게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주로 저 뉴욕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가보면 정말 놀랄 정도의 그런 학교들이 많고요. 단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돈이 많고 부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미국 학교를 많이 선호해서 보내시는데 또는 영국 학교 대부분 그분들이 보내는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해외 유학 그분들이 그 사립학교에 이제 기숙사라든지 학교 전체에 소용되는 돈은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평균적인 일반적인 그 현 그 한국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보낼 만한 그 공립학교 세계 각국의 공립학교라고 하면 제가 뭐 제가 뉴질랜드에 살아서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그 공립학교들은 뉴질랜드 정부 자체가 일관적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부에서의 보조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의 그 교육적인 특성상 데사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뉴질랜드는 그 지역에 모여 사는 주민들의 네. 그 경제적인 여건 또는 교육적인 여건 그리고 그 지역 경제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데사일 시스템 1부터 가장 최저 기준인 1부터 가장 최고의 기준인 10까지 아.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동네에 있는 정말 그런 학교들은 데사일 1.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많이 정부 보조를 해주는 학교가 되고요. 데사일 10이라는 학교는 보통 사립학교들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보이스 그레마라든지 앱섬 걸스 그레마라든지 이런 전통 있는 공립학교들도 데사일 10 가장 높은 수준의 그 데사일 시스템을 부여받는데 그 이유는 그 학교는 워낙 전통이 좋고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기도 그렇죠. 많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이는 열성이라든지 그 뉴질랜드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 무료거든요. 한국처럼. 네. 하지만 그 부모들이 학교에다가 그 육성 회비 비슷하게 네. 도네이션 예, 뭐 그런 게 도네이션의 있더라고요. 명의로 1년에 한 1,000불 정도의 돈을 학교에 이제 내게 돼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이 있는 학교들은 선배들이 학교에 도네이션을 아, 그렇죠. 엄청나게 에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아들 둘이 오클랜드 보이스 그레마를 나왔는데 1년에 선배들이 학교에다가 가져다 주는 도네이션이 3밀리언이 넘어요. 300만 불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따로 뭐 안 받아도 그렇죠. 따로 받질 않아도 워낙 그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데사일 10이라는 그 높은 수준을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를 안 내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이상의 그 뉴질랜드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요. 학생들이. 네. 그리고 실제로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육성회비 어떤 학교는 150불 많은 학교는 1,000불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치 않으시면 안 내셔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래도 도네이션이니까. 예, 예. 그리고 도네이션을 해도 학교에서 1,000불에 대한 도네이션 영수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금을 환급받을 때 네. 3분의 1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이 뉴질랜드 교육의 특징이고요. 결국 뉴질랜드가 공립학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님 그리고 공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의 큰 차이점은 공립학교는 아무래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교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 개개 학생들에게 별다른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죠. 좀 약간 그냥 뭐 나 할 일만 내 할 그렇죠. 일만 하면 되는 내가 거. 해야 할 일만 해도 뭐 내쫓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립학교는 학교와 교사들이 1대1로 컨트랙을 맺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더 잘하게끔 그다음에 공부가 좀 불충실한 아이들은 어떻게든 올려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약간 그런 교육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은 좀 힘들더라도 그런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님들이 많고요. 네. 제가 지금 호주에 다녀본 지 3년이 됐는데 호주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은행에서 론을 얻어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비를 고등학교인데요. 예, 고등학교 학비가 비싼 학교는 호주 달러로 5만 불입니다. 1년에. 스카치 그 칼리지 같은 그 사립학교는 5만 불인데도 그 학교를 일단 졸업하면 정계에 입문하는 그, 아, 그 부모들이 그... 정치인 뭐 각계각층의 그 부유한 자녀들이 그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종의 인맥 그렇죠. 일종의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죠. 뉴질랜드에도 뭐 킹스 칼리지라든지 그 다이오시슨이라든지 뭐 센 컷벗 같은 학교를 나오면 그 학생들의 신분이 상승된다고 생각하듯이 이제 그런 학교들이 호주에는 엄청 많고 호주의 그 교육열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데 실제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뉴질랜드 고등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네. 뉴질랜드 고등학교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보고서.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호주에는 또 그 셀렉티브 칼리지라는 데가 있어서 네. 최고의 공립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 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그 최고의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즐비하고요. 일단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들은 이제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아. 공립학교라는 것이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교사들의 어떤 책임감이 덜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뭐 모히칸 인디안처럼 머리를 그냥 가운데를 길게 기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저희가 너무 보고 너무 기절을 해서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가 네. 하루 만에 빼서 이제 저희도 그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를 그 셀렉티브 칼리지에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뉴질랜드의 그 공립 학교들은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뉴질랜드는 뭐 그 사립이다 부모님들이 공립이다. 돈을 네.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뉴질랜드 학교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투자하시는 돈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오클랜드 지역에 요즘 집값이 상당히 올라서 네, 그렇죠. 아, 걱정은 하시는데 이곳에 와서 집을 사시지는 않을 테니까 네. 와서 이제 홈스테이라든지 또는 그 렌트를 하시면 어느 정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생활비를 유지하시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실 수 있고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예. 예, 이제 지역 뭐 아니면 예, 예. 뭐 도시별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시다. 예예 예.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주신 지역. 네. 네.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 안에서의 또 그 그렇죠. 뭐 그런 동네도 있을 거고. 예. 우선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선은 교통편이라든지 또는 한국에서 오셨을 때 네. 직항이 있는 곳이 이제 우선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뉴질랜드는 특히 오클랜드가 가장 국제공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하는 데는 가장 편한 곳이 되겠고요. 하지만 최근 많은 그 한국의 유학생들이 오클랜드에는 너무나 많은 그 한국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크라이처치라든지 뭐 해밀턴이라든지 네. 또는 더니딘이라든지 또는 이런 곳으로 이제 서서히 요즘은 또 타우랑가 또 이런 부분 네. 또 환가레이 이 북쪽 지방 위쪽으로도 이제 많은 그리고 이제 팔머스턴 노스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또 기숙사가 잘 정비된 그런 학교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한국 학생이 없는 곳에 보내면 우리 아이는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를 더 빨리 잘 공부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예, 그게 뭐 영어로 말하면 프로스 앤 콘스가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아무래도 한국 학생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영어로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 키위들이 그 뉴질랜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키위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죠. 제일 많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곳이 영국인데요. 런던에 가면 키위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그 게토를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그런 그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외국 사람들 저럴까? 왜 외국까지 나가서 다 같은 영어권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외국까지 나가서 사는데 고향이 그립지 않냐? 그리고 같은 고향 액센트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반갑고 그리고 나만 혼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외로워. 그런데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내 나라 말을 쓰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위안을 느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17년 정도 그 유학생을 그 유학생들을 돌봐주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저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저를 막 찾아오고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한국말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에서 쥐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스테이도 영어를 해야 되고 수업도 영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쉬는 시간마저 한국말 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영어로만 해야 되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한두 명씩 늘다가 아주 많아질 때는 45명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참 그 재미났던 것은요. 한국 학생들이 숫자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더 밝아지고 생활 자체가 윤택해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네,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할 때라든지 또는 학교 안에서의 그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안정감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 그 키위 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한국 부모님한테 아이가 학교 집에 가서 영어를 안 쓰고 한국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영어는 학교에서 충분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일단 외국에 왔으니까 너는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중국어, 일본어를 복수 전공할 때 그 저희 1학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오리어도 배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반 교육 과정을 또 제가 이제 교사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교육학을 전공했을 때 그 교육학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외국어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11살이 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의 외국어를 가르쳐도 아이들이 다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11살 이전까지 몇 개의 외국어를 집어넣어도 아이들은 머릿속에 자기 언어를 저장하는 그 장소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외국에 와서 살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절대 못하게 하고 영어만 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너 절대로 한국말 하면 안 되고 한국 친구 사귀지 말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는 전부 영어를 합니다. 그렇죠. 수업 자체가. 예, 수업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모닝티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모여서 아주 그 정겨운 한국말 자기 모국어를 하게 되면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 더 그 풍부해진다고 할까요? 일단 한국말을 안 하면 한국 친구가 없는 상황에 혼자만 떨어지면 한국어도 어눌해지고 외국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어차피 영어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그렇죠.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짧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좀 나을까요? 한 1년 또는 2년 또는 2년 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이들이 어린 상태에서 오시면 국민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상태로 오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그 애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았듯이 네.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현지인처럼 액센트가 똑같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짧은 기간 1년 또는 1년 반 또는 2년 기간을 여기서 보내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영어를 계속 말할 수 있는 환경만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그 CNN TV를 갖다가 규칙적으로 부모님이 녹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보게 해주신다든지 또는 그 학교에 있는 원주민 선생님을 그 수업을 예, 활용을 해서 그 선생님이 진행하는 무슨 어떤 특별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네. 요즘은 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그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련된 그런 어떤 특별 활동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지역 어떤 카운슬이라든지 또는 그 시청 구청 이런 데 가시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그 싼 가격에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만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여자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3년 4개월을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7살 9살 때 왔었는데 11살 그리고 9살 때 돌아갔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3년 4개월 살았던 당시에 그 영어 실력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걸로 자기네들이 현재 그 직업까지 다 연계가 돼서 상당히 그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그 감각을 잃지 않고 학교에서도 늘 원어민 선생님이 얘네들을 무슨 어떤 어떤 문장을 읽거나 그럴 때 얘네들하고 항상 얘네를 택해서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했고 현재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이 아이가 네. 자기가 이제 맡아가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는 그 저널리스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아리랑 TV 이런 데서 이제 인턴 생활도 했고 네. 현재도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 관리만 해주시면 상관이 그 영어는 없다. 예, 평생 잊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오는 학생들이 약간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국민학교 때에는 쉽게 자기 마음을 열고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첫날 그냥 애들하고 친구가 돼서 잘 어울리고 노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돼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도착을 하면 이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을 이미 다 정해놓고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친구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네 아시안끼리 뭐 중국 학생하고 친구가 된다든지 뭐 일본 학생하고 친구가 된다든지 소외되어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친구가 없는 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현지 아이들을 사귀거나 하는 그런 성격의 학생이 아니면 상당히 그 영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아이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의 이제 그 자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말해서 실수하면 친구들이 웃지 않을까? 그렇죠. 사춘기도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를 그 배우고 습득하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나이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좀 조심스럽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시아 학생들의 그 장점은 학교에서 워낙 공부를 열심히들 해왔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 와서 한국에서 하든 절반만 그 노력을 투자하면 네. 상위권으로 즉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게 좀 수월해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그 키위 부모들도 이제 야 니네 반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니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엄마 제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얘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아이를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키위 부모들이 또 저에게 와서 혹시 아시아애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우리 애를 좀 소개시켜 줄래? 뭐 이런 부탁들도 가끔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녀가 공부에 대한 어떤 습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 후어가 되면 그 홈스테이에 있는 아이를 자기 집에 같이 홈스테이 그 부모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같이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놀게 하고 숙제도 같이 하게 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도 집에 가면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상당히 고마워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네. 이 아이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기회를 잡고 싶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형성이 되거나 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키위 부모님들은 그 생일 파티 같은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때 가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또 한국에서 그 여러 가지 예능적인 측면에서 한국 학생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면 친구들을 사귀는데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애들이. 아. 그리고 요즘은 또 K-POP이라든지 이런 그쵸. 데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그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쉽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는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있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비를 비교해 보면 공립학교의 한 1.8배 두 배까지는 안 되고 한 1.5배에서 1.8배 정도의 그 학비를 내고 이제 사립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건이 그 못치지 못하시면 뭐 공립학교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게 되면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 과정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학생들이 영어를 익히고 공부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사항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조금 공부가 떨어진다든지 아이가 성격이 좀 수줍어하는 성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애를 갖다 놓으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돈 시간이 이제 거의 소비되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모님이 조금 그런 면에 그 관심을 기울이셔서 되도록이면 그 사립학교에 넣으시는 것도 힘들더라도 예, 힘들더라도 사립학교에 넣으시면 효과는 기대를 하실 뭐수 있죠.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예.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그 중국 교사라든지 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모님이 굳이 여기에 오시지 않더라도 네. 한국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과 상담도 하실 수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중국 부모님이라든지 뭐 한국 부모님들하고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요즘은 뭐 카카오톡도 다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이 다 그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런 걸로도 이제 연결이 되시고 하니까 어떤 자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얼마든지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은 요즘 이제 스카이 TV 같은 것도 학교에다 다 설치를 해서 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이제 얼마든지 대화도 가능하고요. 아, 그럼 다 준비를 다 돼 예, 있네요. 준비가 다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예. 예,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정말 뭐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듣고 왔는데요. 네. 이제 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지인들을 우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립학교 출신 학생들은 거의 95% 이상은 대학교에 진학하죠. 그리고 이제 한 5% 정도의 학생들은 외국으로 그 OE라는 걸 떠나죠. 그래서 Overseas Experience를 1년 정도 쌓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요. 아, 그걸 뭐라고? OE요. 그 Overseas Experience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1년 정도 그 주로 영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이미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서 휴학계를 내고 네. 1년 정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 살다가 돌아와서 사회적인 안목을 넓히고 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나는 인문학 계통의 뭐 영어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서 세계를 돌아보고 오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뭐 법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법관이 돼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 무역 그런 계통에 상당히 나는 내가 자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나는 상대에 가서 예, 그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부하고 싶다든지 뭐 그렇게 갑자기 변화해서 돌아온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가야지 그 무슨 생각이 하는데 그렇죠. 그 아이들의 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청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 1년 동안의 그 경험을 가진 아이들과 안 가졌던 친구들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 아니면 그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이제 고르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너 대학교 어떤 과를 선택해서 갔겠니 하면 확신이 서 있는 학생은 사실 10%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되어라 뭐 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어설프게들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도 손해 또 돈도 손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외국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자신의 숨겨진 어떤 재능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네. 발견하게 된 이후에는 아, 나의 꿈은 이것이었구나 해서 이제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 상당히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꼭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제 꿈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목표가 없으면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1년 그거를 돌아다닌다거나 뭐를 하면은 뭐 경험을 해봤자 뭐 이제 자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언을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건 없나요? 예. 그 각 학교마다 그 커리어 어드바이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도와주는 그 학교 그 조언 담당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그런 교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세계 각국의 대학교에 입학 그 사정관처럼 네. 네가 미국에 있는 이런 학교 네가 미술을 전공하고 싶으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교는 뭐 뉴욕에 있는 그 스쿨 오브 아트라든지 영국 런던에 있는 스쿨 오브 아트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세계 유수의 학교들이다. 그런 학교에 들어가려면 너는 포트폴리오가 얼만큼 필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미리 3, 4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벌써 그 커리어 어드바이저한테 가서 자기의 정보를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준비들을 그런 면에서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조언들을 다 듣고 두세 가지의 그 방향을 자기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과학 한 과목은 꼭 듣게 해요. 왜냐하면 과학을 한 과목도 듣지 않은 학생은 이공계를 갈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과학을 한 과목이라도 선택해서 그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네. 과학을 한 과목 이상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공대 계통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문과 계통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런 면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죠. 그러니까 한국은 문과와 이과가 엄격하게 구별이 돼 있어서 이과를 택한 학생이 문과로 전과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 나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싹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폭이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상당히 폭이 넓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전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 나라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데. 특히 저희 학교에서 시행하는 그 케임브리지 과정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까지는 11과목을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5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요. 고3 때는 4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하는데 결국 고2, 고3 2년 과정을 통해서 그 5과목 내지 4과목의 성적을 합산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어떤 대학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잘하는 학생이다 하면 순수 미술, 그 드로잉하는 그 아트를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그 그래픽 디자인,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디자인, 그 커머셜 디자인 같은 거,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뭐 제품 디자인, 예,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의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과목 하고요. 그다음에 사진 그 포토그래피라는 과목을 이렇게 네. 해서 세 가지를 하면 벌써 그 세 가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3년 동안. 아. 그러면 아주 그 그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그 세 가지 과목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 세계 어떤 대학도 다 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어와 수학이 기본적으로 따라가거든요. 아. 영어와 수학을 이제 거기에 자기가 첨가를 하면 세계 각 모든 대학들이 그 영어와 수학의 numeracy하고 literacy의 그 기본적인 레벨만 갖춰지면 네. 자기 전공하는 그 과목 세 가지의 점수를 보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아이를 입학을 허가한다든지 하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학생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유학을 와서 이 그 입학 시스템을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싫어하는 과목을 다 제껴놓은 상태에서 자기 좋아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공 사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네 하나만 예 한국에서 이제 아마 지난번 시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 두 분이 화가시고요. 그리고 친언니도 이제 홍대에서 그 조교로 활동을 하시는 아주 그림 잘 그리는 집안인데 이 막내딸이 한국에서 완전히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완전히 그 바닥을 쓸고 다닌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는 수 없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아이를 해외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시고 네.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아이가 왔는데 제가 말을 붙여보니까 상당히 애가 가시가 돋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들은 화가입니다. 그러길래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학교 구경을 시켜줄 때 데려왔던 곳이 미술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교사 선생님한테 귀띔을 했죠. 얘가 미술적인 소질은 있는데 그 학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너무나 소셜 그 거기에 빠져서 살다 온 아이인데 네가 좀 얘를 인스파이어 시켜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스케치북 한 장을 쭉 찢어가지고 대상 그 연필을 주시면서 너 뭐 하나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라고 하니까 아이가 차분히 앉아서 즉시 스케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솜씨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손뼉을 치시면서 애 등을 두드리시면서 갑자기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지만 누구가 자기한테 이런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야말로 필이 꽂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입학은 허가를 받았지만 미술을 그려가지고 매일같이 미술 수업이 없는데도 그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주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그 아이가 4년 뒤에 런던 스쿨 오브 아트, 뉴욕 스쿨 오브 아트 두 군데에서 다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1년만 주겠다는 뉴욕을 버리고 4년 전장학금을 준 런던 스쿨 오브 아트로 갔죠. 그 학생이. 그래서 전설적인 학생인데요. 지금은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아마 좋은 잡을 얻어서 계속 그 미술 계통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선생님 더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하 정오의 만나요 교육 시간은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